남조선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에 의하면 20일 미제 침략군이 경상북도 송주군 초전면 소송리에 사드 배치를 위한 장비들을 반입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괴뢰국방부와 미군의 사드 배치 장비 반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인 데 이어 생화학전 관련 장비들을 부산항의 미군 전용 시설인 팔부두에 반입했습니다.